못하 그 사랑에 꽃잎을 접어둔 채로 비오던 밤에 우리는 서로 한물로 헤어진 뒤 그리움과 외로움이 그 아이를 생각해 하며 오늘도 터벅터벅 홀로 걷는 계단도 추억의 계단도 추억의 계단으로